내킨 만큼 나를 광량 1등급 받아서 신인상도 복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받았을 후배들 인사도 이젠 좀 알 것 같아 리허설도 능숙하게 일러 후배로 생기고 이젠 좀 나도 나가는 것 같아 oh shit. 근데 눈앞에 5-6년차 선배들 안녕하세요 그제야 느끼지 아직 멀기만 한 현주를 대중 선생님들은 작년까진 공감 앉혀 교일 학년 신이라며 괜찮다며 나를 앉혀놓고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몇 가지 정보로 알려주지 선입견 악플 이중 잔대 역사 그리고 뭔가 쉽 선생님 벽이 더 수능이 있나요 1등 하면 성공한 가수인가요 그런 것도 좋지만 음악이 하고 싶어요 일단 내 학원대로 할게 날 좀 냅둬요 Work it out, work it out 이건 대신에 시발점 꼭꼭 숨어라 내 참머리가 다 보일라